Yeah. They're like ocean waves.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건지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건지 Yup, Man, I'm living it 난 부럽지 않아 매일 매일 어디에 있든지 All the kids follow around 밀려와 like ocean waves Phone battery를 갈아 끼우는 중 넘쳐 흘려버리는 messages 일상의 인기 흥건한 내 마음은 말라비 틀어지게 읽고 듣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사이 날 태도는 무덤덤 시답잖은 만남 대화도 지겹고 남의 눈에 맞춰 사는 것도 뭐 같고 그냥 쌓여가 바람도 오늘따라도 외롭게 만드는데 자꾸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네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거지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거지 자꾸 왜 혼자서 말을 하는 거지 자꾸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네 나 때문에 길이 막혀 이렇게 난 부럽지 않게 샀는데 답답한 거는 여전해 뭐가 날 이렇게 만든 건데 oh, 하루 이틀 지난 날 시간은 가는데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oh, yeah.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사이 나의 태도는 무덤덤 시답잖은 만남 대화도 지겹고 남의 눈에 맞춰 사는 것도 뭐 같고 그냥 쌓여가 저 흐르는 인기에 대조되는 내 속 마음은 빈채 밖에서는 높아지는 어깨 위치 집에서는 혼자 축 처져 있지 그러다 못난 내 모습이 겨울에 계절 타는 건지 나 혼자 우울해 그냥 또 우울해 왜 이러는 건지 왜